Kill me. Killing me, DJ, with another sad song. Killing me, DJ, with another sad love song. 10 feet under.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더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다. 속죄하는 기분으로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It just takes some time for a heart to melt. For a heart to melt.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였죠. 어느 날 꿈처럼 그대 다가와 내 맘을 운명이란 걸 나는 느꼈죠.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미네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첫 곡으로는 윤미래의 Always, 요즘 대세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 OST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다들 시간 되면 본방사수하러 가더라고요. 제가 오프닝으로는 노희경 작가의 책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 시작 부분에 있던 한 글귀를 읽어봤어요. 아, 오늘은 제가 혼자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미솔씨가 있었다면 어머 이거 딱 미네씨 이야기인데요 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7년 전쯤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열심히 갑자기 책을 보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왔던 게 빵 터져가지고 저한테 와서 야야 이거 딱 너 얘기야 딱 네 얘기야 딱 봐야 돼 라면서 보여준 이야기였거든요. 아, 제가 또 의외로 좀 순수합니다. 이 나이 먹고 요즘 달달한 태양의 후예 드라마 보면서 자꾸 설레이기도 한 것이 좀 진짜 몸타나 봐요. 아, 얼마 전에 괜히 이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 제가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뜬금없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들뜨는 기분입니다. 그 뒤로 그 드라마 본방청소 하는 거는 안 비밀이고요. 아, 그 뒤로 뭐 썸타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태양의 후예 보면서 달달한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의 사랑이 부럽기도 하면서 자꾸만 그 서로를 걱정하게 되고 또 떨어져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 더 안 들키려고도 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괜히 좋아하는 거 먼저 들키면 지는 기분? 그런 거 싫어서 자꾸 숨기는 거. 마포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우리 미솔씨 언제 올까요? 우리 미솔씨는 그런 경험 있는지 매우 궁금한데. 저희 이런 쓸쓸함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책방에 푹 빠져서 계시느라 안 오나 봐요.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연락처 뿌려드립니다. 골목 한쪽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폰의 팟빵 어플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마포 FM을 선택하시면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100원이 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도 받는데요. 샵 1007로 이름과 함께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담은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마포 FM 골목 한쪽 앞으로 보내주세요. 쓸쓸한 DJ 미네는 유승우의 달달한 곡 예뻐서 듣고 오겠습니다. 예뻐서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준비해놨던 얘기들 또 못했어 네가 웃을 땐 온 세상이 그대로 멈춰 그 입술로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나에게만 들리는 다음 말 나를 사랑한다고 Beautiful day,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제일 예뻤어 네가 예뻤어 넌 예뻐 그걸로 됐어 난 이미 알고 있어 예쁜 너에 대해서 내 향한 진심을 편하게 꺼내둬 나라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passport 우린 하늘 위로 날게 돼 First class 티켓 넌 편하게 앉게 돼 넌 그저 편하게 안겨 너만의 private gig Get it? 넌 나를 안게 돼 It ain't hard to tell 마주보면 나는 자꾸 웃음이 나 새삼스레 네가 또 예뻐서 너를 안고 싶었어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내 눈으로 봄 오는 기준이 아무 의미 없었지 그 어떤 일도 숨 막히는 삶의 박잔 더 밀리고 웃기지도 않았었지 코미디도 나를 떠미는 파도에 어적거리던 난 파른 채로 그저 표류하던 하룻밤 너의 두 눈이 나의 나침반이 돼 그대로 너에게 노를 줘가며 새로운 나를 바라봐 그대는 나를 살아 숨쉬게 돼 It ain't hard to tell Beautiful love 우리 사랑이 시작된 날 수줍게 멈추는 모든 순간 이게 사랑인가 봐 Beautiful girl Beautiful love 눈부신 햇살 비추는 하늘 아래 네가 예뻐서 와 미소씨 왔어요? 아. 뭐 이렇게 바빠요? 네 왔습니다. 네 안 바쁜 일도 바쁘게 만드는 게 제 특성 제 특징이어가지고요. 재주가 있으시네요. 네 다행히 책방 속으로 얘기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우리 마포 FM 미네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 저희가 네 번째로 다녀온 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살짝 예고편을 올렸었는데요. 확인해 주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 요즘 그래도 좀 반응이 있던데요? 페이스북에 더 적극적인 반응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그러면. 네. 네, 그럼 페이스북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잠깐 facebook.com/ 네. 하시고 gmhz2016 골목 한쪽 2016년 이렇게 들어오시면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 엿보실 수 있으니까 놀러와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도 마찬가지로 gmhz2016@gmail.com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셔도 되고 욕 보내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책 이야기 안 보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막 이런 거 오는 거 아니에요? 너네 오늘 목소리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아, 저 목소리 좀 이상한가? 예, 감기에 좀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나 봐요. 네. 귀엽지 않나요? 귀엽습니다. 매력적이죠, 저... 우리 미소 씨.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약에 취하셔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다녀온 곳은 바로 망원동 399-46번지에 자리한 한 책방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방의 이름을 저희 방송에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책방 마약이라고 불러야 될지 책방 천일이라고 불러야 될지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며칠인지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만약을 의미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가요, 미쇼 씨? 네, 슬쩍슬쩍 미네 씨가 힌트를 주시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면 이 책방의 모토는 책을 통해서 만일의 세계를 꿈꾸는 그런 곳이 되고 싶다고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의 의미에 더 가깝겠죠? 오, 만일의 세계. 우리 그냥 그렇게 부를까요? 만일의 세계라고? 네네, 네, 좋아요. 좋네요. 책을 통해 우리 참 많은 간접적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책방지기님이 그 책방지기님의 말을 빌리면 서점은 있으면서도 없는 신기루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각자가 품은 욕망과 상상대로 그리는 공간. 실제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곳. 그런 거죠. 멋진 말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생각을 파는 가게,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만일의 세계를 꿈꾼다. 뭔가 미스테리어스한 좋아요. 신비한 느낌도 들고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네, 만일의 세계에서는 인문, 사회, 문학 중심의 단행본과 또 독립출판물을 다룹니다. 사실 책방 이름도 만일의 세계라는 시 제목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죠? 네. 원래는 작업실로 처음에 이 공간을 사용하시다가 모임과 세미나를 운영하면서 책을 몇 권 가져다 뒀었는데 1층 상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가면서 뭐 하는 곳이냐고 이렇게 들러서 한마디씩 물어보고 그러셨나 봐요. 그렇죠. 이게 통유리로 된 상가 공간인데 뭘 팔지도 않고 또 이게 뭘 파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오가니까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긴 했었겠어요. 그런데 이곳 책방지기께서도 출판이나 문화기획을 이제 일을 하다가 책방을 결국 열게 되었다고 하죠. 네, 스스로 전형적인 문화예술계 비정규직 열정노동자 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스스로 자칭이 참 많아요. 이 책방님은 네. 자발적 거지로 시작해서. 아, 그러니까요. 네.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아, 좀 멋진 것 같아요. 부럽기도 네. 하고요. 네. 뭐 그런 노동자이셨지만 이제는 책방 주인이 되셨으니까 저는 정말 부럽네요. 네, 책이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매개이고 꾸준히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책방을 열어 독립. 을 시전하기로 하셨답니다. 시전. 네. 그동안 불합리한 사회 곳곳의 일들을 바꾸는 활동에 참여를 해오시다가 끈질긴 상상을 통해서 만일의 세계를 꿈꾸는 그런 책방 만일의 세계입니다. 그럼 여기 서가는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미네 씨 살짝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이 배치에도 무척 신경을 쓰신 것 같았어요. 그 같은 주제나 관련된 작가들끼리 모여서 책이 꽂혀 있는 게 눈에 보였고요. 출판사, 작가, 주제를 분류 기준으로 나누셨다고 해요. 그 입구를 들어서서 바로 왼쪽에는 환경, 먹거리, 주거. 그 말하자면 생존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의식주라는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네. 있을까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건축이나 요리 관련 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솔 씨 요리책만 그렇게 보더니 네, 봄 되니까 저는 미네 씨 자꾸 설렌다고 막 핑크핑크 한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입맛이 그렇게 당겨요. 아, 그렇군요. 네, 딸기철도 지나가고 요새 새콤한 걸 네, 딸기 좋은데 새콤한 걸 네,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한 서가는 이 시계 방향으로 사회 문제, 문학 등으로 펼쳐집니다. 아, 그럼 왠지 먹고 사니즘에서 먹고 살만하면 들여다볼 수 있는 책들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모든 기본은 먹는 거에서 시작되는 그럼요. 거군요. 먹고 사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나 봐요, 사실. 그 최근에는 환경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책 모임을 열고 계시다고 하죠? 네, 제목은 리드 북스 리브 그린. 민혜 씨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실래요? 아 제가 또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요? 아, 네,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Read books, live green. 막 이런 거 해줘야 되나? 잘한다. Listen carefully. 막 이러면서. 확 달라, 확 달라. 네,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런 환경책 읽기 모임을 열고 계십니다. 환경정의라는 모임과 함께 연합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3월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쉽네요. 좀 가보고 싶은데 3월에 좀 끝나는 거는. 네. 네. 그 같이 활동하는 환경정의라는 모임은 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는 의식 아래에 환경적,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생태적이며 지속 가능한 활동을 꾸리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지난 또 2월 3일에 첫 만남을 가졌다고 하죠? 네, 그 뒤로 1, 2주에 한 권씩 함께 책을 읽고 있다고 해요. 이 탐욕의 울타리와 망원동 에코하우스를 읽은 날에는 각 책의 저자이신 박병상님과 고금숙님이 함께 자리하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3일 수요일을 마지막으로 일단락을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첫 책은 폴 보가트의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꼭 가고 싶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네네. 그런데 다른 일로 참석은 못했습니다. 아, 제목이 정말 멋지네요.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 네. 아, 마음에 들어요. 저 그쵸? 이런 거. 예, 예. 뭔가 밤에서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밤을 잃어서 그러니까 이제 좀 백야 그런 걸 네. 의미하기도 하는 건가요? 어떤 책이길래 좀 가고 싶으셨어요, 미솔 씨는? 네, 이 시적인 제목을 가진 이 책은 부제가 지구상 가장 어두운 곳으로 떠나는 깊은 밤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네. 아, 그렇죠. 우리 미솔 씨 어두침침한데 좋아하잖아요. 네, 네, 어둡고 깊은 거 좋아합니다. 아, 예전에 저 캐나다에서 살 때 네. 그 루이 블랑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네. 그 백야에 그런 축제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축제를 하는 건데 네. 정말 낮같이 사람들이 놀더라고요. 와우.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던 게 사실 낮처럼 놀던 거보다 밤에 낮처럼 놀던 거보다 밤에 좀비 분장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되게 재밌었겠다. 네, 코스튬. 네. 그 안에 이제 좀비 코너식으로 해가지고 그 페스티벌 안에 이제 좀비 파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료로 좀비 코스프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이 없었던 건데 가서 줄 서서 즉흥적으로 막 좀비 분장하고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 찍어달라고 재밌었어요. 네. 그런 맛이죠. 즉흥의 맛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밝게 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어둠도 필요하죠. 이 밝음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참 어둠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죠? 네, 이 책은 그 어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네네.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룩서 빔에서 출발해서 태고적 어둠을 간직한 데스밸리를 찾아가는 여행이 네, 참 멋졌던 것 같습니다. 불야성을 떠나 이제 은하수까지 볼 수 있는 순수한 밤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인 거네요. 네.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밤과 불빛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자 했던 거고요. 밤이 밤 같지 않고 밤처럼 어둡지 않고 밝을 때 평온한 수면과 생체 리듬, 예술과 사유를 잃을 뿐만 아니라 끝내 우리 자신마저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라스베거스에는 영혼이 없겠는데요? 노소울? 막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 카지노 럭서에서 하늘을 향해 쏘아올리는 빔은 지구상 최고 수준의 광량을 가진 빔인데요. 네, 사막을 달려가다가 라스베가스 근처에 도착을 하면은 이 빛을 보고선 알 수 있어요. 아, 이제 도착한다는 거. 네, 땅에서 하늘까지 직선으로 빛이 이어지거든요. 그만큼 밝습니다. 네, 저 라스베가스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네, 이건 미국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책과도 상통하는 그 사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라스베가스에서 하룻밤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이 같은 인구 규모의 도시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과 같다고 가이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헐,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조명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걸까요? 낮이랑 밤이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조명이 많고 네, 냉방기까지 냉난방기도 빵빵 트니까요. 장난 아니죠. 네. 정말 근데 사실 마음은 꼭 가보고 싶기도 한데 좀 이렇게 듣고 보니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 만일의 세계를 꿈꾸는 이곳에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 빈곤 문제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어서 참 흥미로웠죠. 네, 환경 이슈도 최근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환경이 고통받는 지금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미네 씨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으려고 가방에 담아두고 가방에 쓰레기통이야. 정리 좀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다. 바람직해. 이거 바람직한 거 맞아요? 여자 그럼요, 가방에 그럼요. 막 이거 좀 삼각김밥 먹다 남은 거. 아, 그런 거 먹지 마. 이거 한꺼번에 좀 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이제 좀 가끔은 좀 이거 아니다 싶기도 해요. 길에 좀 쓰레기통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쓰레기통이 많으면 안 그래도 될 텐데. 요즘 너무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일부러 환경 문제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데 저는 그 없앤 게 오히려 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 낭비 안 하려고 술 대신 마시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라고 인정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알프스 생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술을.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열심히 달렸구나. 그럼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사실 배웠냐면 예전에 도쿄에 놀러 갔는데. 그걸 또 배웠어요? 배웠어, 어디서? 거기서. 거기 써 있는 거야. 우리 물을 아끼고, 세이브 워터, 드링크 사케. 사케를 마셔라. 마음에 든대요? 그죠. 세이브 워터, 드링 사케. 그죠. 제가 그거 보고서 배운 다음부터 물을 아끼고 술을 마셔야겠다. 우리나라는 역시 소주다. 이러면서 요즘 연속 달리고 있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그럼 미솔 씨는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할 거예요. 네, 진짜 저랑 다르니까요. 우리 서로 그런 존재잖아요. 네. 저는 사실 물절약은 잘 실천을 못하고요. 제가 낭비한 게 있다면 한 가지가 물이거든요. 샤워할 때도 무척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거는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일회용컵 쓰는 사람보다 물은 더 많이 씁니다. 오히려 또 그러네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척해서 쓰는 게 환경에 부담이 훨씬 덜할 테니까요. 네, 편하고 가볍고 좋긴 한데 저는 그 카페마다 실내에서 일회용 컵 드시는 분들이나 쌓여있는 이렇게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일회용 컵들 보면 진짜 마음이 무거워져요. 뭔가. 맞아요. 제가 네. 그래서 미솔 씨 일회용 컵 네. 쓰지 말고 텀블러 쓰면서 물 쓰라고 내가 술 대신 마시는 겁니다. 아! 감동 받으셨구나. 지금 순간 그 감동의 눈물 봤어요. 나 방금. 아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편한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으니 정말 알고 마음먹지 않으면 환경을 해치는 일들이 너무 쉽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전기도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더우니까 에어컨은 켜야겠고 에어컨 켜면 또 전기 사용하고 발열되니까 주변 그쵸. 더 더워지고 건물 안에는 엄청 시원하지만 그 건물 밖에 실외기 정말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옆 여름에. 건물은 또 안 켜면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악순환인데 네 그래서 전기를 더 쓰고 이런 일이 맞아요. 발생하죠.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완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그런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관공서 등이 이제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고 있으니 다행이에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솔선을 해주시니 고맙기도 합니다. 환경 이야기를 나누는 책방 참 재미있는데요. 책방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저는 중고책을 판매한다는 거였어요. 네, 지금까지 갔던 책방들 중에는 처음으로 중고책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는데 한 켠의 작은 책장에 중고책들을 두시고 이렇게 할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또 그 헌책방이라는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헌책방이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중고책 같은 거 어차피 안 읽을 거면 한번 읽은 책 뭐 소장하기 좋은 책들도 가끔은 있지만 한번 보고 나면 굳이 또 안 보게 되는 책들은 이렇게 서로 나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헌책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신촌 지나갈 때 홍대에서 신촌 쪽으로 넘어갈 때 저희 헌책방 하나 커다랗게 본 적 있었죠. 그죠, 그죠. 벽이 완전 책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그 거의 그게 벽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책방이 있었는데.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또 그런데 너무 오래 있으면 또 폐쇄공포증이 오지 않을까. 아, 네. 실내가 아무래도 네, 네, 너무 책만과 아, 뭐 아무튼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그 만일북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만일의 세계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facebook.com/ 하시고 manilbooks 만일북스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잠깐 멈춰봐 이대로 가면 우린 다시 못 봐 비행기 떠나면 난 잘 지낼게 넌 꼭 잘 지내야 되라고 말하고 가면 잘 지낼 수 있겠냐 너라면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넌 눈물 고였어 세상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 보였어 하루만 더 있다가 짐 풀고 있다가 영화나 보러 가잖아 울고 있잖아 너를 감싸는 하늘이 싫다 너를 밝혀주는 저 달의 밑단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이건 아마 세상 가장 쓸쓸한 멜로디야 Mr. Airplane 잠깐 멈춰봐 비가 오잖아 바람 불잖아 지금 가면 위험한 웃는 얼굴로는 떠났지 우리 기약을 굳게 믿는 척하면서 널 잡기 위해서 내 모든 짓을 해볼 걸 적어도 후회 속에서까지 살지 않기 위해선 girl 평생 그리워지 그대의 존재 그냥 내 품에서도 깊은 잠에 들어 왜 잔인하게 아름다운 저녁 하늘 바라봐 너게 마지막이라니까 또 눈물 나잖아 너를 감싸는 하늘이 싫다 너를 밝혀주는 저 달의 밑단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우니까 쓸쓸한 멜로디야 Mr. Airplane 잠깐 멈춰봐 네가 오잖아 바람 불잖아 지금 가면 위험하니까 Mr. Airplane 잠깐 멈춰봐 시간 많잖아 내일도 있잖아 그녀를 내려줘 아니 나도 태워줘 하루만 한 시간만 딱 1분만 한마디만 하게 Mr. Airplane 잠깐 멈춰봐 꼭 오늘 가야 해 왜 내일은 안 돼 보내기 싫은데 가면 언제 오는데 너와 멀어지는 게 난 두려워 yeah. 우리대로 자연스런 이별이 될까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민혜와 미소리의 골목 한쪽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아이콘 노래 듣고 왔죠. 제목이 에어플레인이었어요. 네. 참 뭔가 참 이번에 노래들이 또 내 얘기야? 아, 또 내 얘기야. 나 이거 어떻게 요즘 노래들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아. 큰일 났다. 난리 났네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출국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서서 지금 이제 책방 속으로 해서는 한 만일의 세계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책방에서 한 걸음 나와 우리 책방 밖으로였나요? 밖으로 한 걸음.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희가 환경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죠? 네, 앞에서 책방 만일의 세계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좀 저 요새 그린피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저희랑도 생활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본 게 생활 속 유해물질 1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그 중에서 두 번째 PFC, 과불화화합물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과불화화합물은 이게 체내에, 인체에 오래 남아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환경 호르몬이에요. 네. 네, 이게 사용되는 곳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저희가 실생활에 사용되는 곳에. 음식물이 이제 음식이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그리고 오염방지 카펫이나 커튼, 방수 기능의 등산복 등 방염, 방수 코팅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일회용 종이컵이나 피자 포장지에서도 이 음식 포장 코팅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곳에서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네요. 그렇죠. 거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참 이게 환경 호르몬으로도 또 알려져 있으면서 장기간 또 체내에 잔류하고 자연 상태에도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물질입니다. 이게 동물 실험을 또 해봤는데요. 이 동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이 동물 실험을 했다고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발암성, 간과 신장의 손상. 아 내가 그래서 간이 안 좋은가 봐. 어머. 자꾸 커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피자. 아니 피자 아니. 그런가? 네. 아무튼 생식 문제까지 이 야기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네, 과불화 화합물의 전반적인 규제는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독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PFOA, PFOS의 경우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물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럼요. 최대한 최소화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방수 기능을 뛰어나게 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아까도 잠깐 등산복 얘기했지만 아웃도어 제품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은 등산복 입으면 다 한국인인 거 알 정도로 많이 입잖아요. 네. 저희 예전에도 잠깐 등산복 얘기했지만 네, 기능성 패딩도 이제 등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입고 방한복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데 환경에 잔류가 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청정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들에 가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이미 과불화합물이 검출이 되는 어머, 거기까지 퍼진 거예요? 네. 그곳에 이제 지구 그곳에 등산객들이 가기도 하고 아.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대류나 순환을 통해서 그쵸. 네네. 어떻게든 순환이 되니까 네, 전 세계에 퍼져 있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렇게 다 퍼져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새에 언젠가 그런 거는 벌써 퍼져 있고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앞으로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 제품을 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또 등산복을 입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브랜드들 난리 납니다. 네. 이제 이미 뭐 사놓은 거는 어쩔 수 없겠죠. 이걸 또 폐기하고 새 물건을 사는 것도 또 부담, 환경에 그쵸. 부담이 되는 일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아웃도어 용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좀 알고 신경을 써서 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좀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 방염 방수 제품을 자꾸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세탁을 좀 자주 해서 옷을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요새는 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쵸? 우리 미소 씨처럼 배우세요 좀. 일회용 컵 쓰지 말고. 그럼요. 죄송합니다. 텀블러. 사실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세요. 네. 네.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마셔야겠어요. 그 뜨거운 음료 드실 때 사용하는 종이컵은 이 PFC가 과불화합물이 들어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근 네.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텀블러 모으는 걸 좋아해요. 모으지 말고. 나는 항상 그런 것 같아. 컨셉이 이거야 지금. 책도 엄청 모아. 나 안 읽어. 텀블러 사 모아 안 마셔. 왜 이러지? 아, 저 뜨거운 거 맛있는 텀블러가 없는데 저 좀 주세요. 저 그래가지고 집에 한번 봐야겠네요, 진짜. 네, 네. 이번에 사용하고 버려가지고. 왜 버리셨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제 여름 음료로 바뀌면서 네, 저 다시 새로 구매하려고요. 약간 상하기도 했고요. 아, 원래 나서.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상하는 걸 못 봐요, 좀. 그래서 이렇게 물건 사면은 진열. 모셔놓고. 모셔놓고. 그 문제예요. 물건 사놓고서 안 쓰면 똥 된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환경을 위해서라도 제가 빨리빨리 잘 쓰면서 사용하면서. 네, 저는 네, 지금 여름 텀블러 그 어벌라이프 아시죠? 아, 네네네, 알죠. 저 플레임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어벌라이프라고 바꿔서 말했어요. 그 알아요? 원래 근데 영어로 얼벌인 거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한글 표현은 다르니까요. 요즘 네. 다이어트 하세요, 우리 미소 씨? 아니요, 그냥 그 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통에다가 마키아또, 모카 이런 거 담아서 마십니다. 아, 좋네요. 아, 뭔가 되게 반전 있는 여자다. 역시 저번 화에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양면 테이프 같은 여자다. 그거 누가 그래도 빵 터졌다고 페이스북에 네. 리뷰 남겨줬다? 남기셨더라고요.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미소 씨 그런 여자예요. 반전 있는 여자. 어벌라이프 병에다 마키아또 마시는 여자. 네, 핫초코 막 이런 거. 네, 여름 텀블러에 핫초코 마시는 여자예요. 그렇습니다. 아이스 핫초코 마시거든요. 아, 아이스 핫초코 뭡니까? 아이스 초코면 아이스 초코고 핫초코면 핫초코지. 하나만 골라요. 아, 정말. 아이스 핫초코 차가운 음료죠. 매우 차가운 음료같이 들립니다. 아, 왠지 뭔가 속은 뜨거울 것 같은.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방송이 가끔은 좀 어둡게 들릴 때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째서죠? 아무래도 저번에도 막 사회 문제 얘기하고 처음엔 막 여행 얘기하면서 발랄했는데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책방 오픈하시는 분들 좀 보면은 그런 네. 우려를 많이 하시고 사회 걱정, 그렇게 환경 걱정 그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오픈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걱정, 맞아요, 맞아요. 걱정보다는 고민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해야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맞아요. 네, 그냥 관심을 갖고 네. 지켜보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분들처럼 솔선수범 노하우 좀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이게 어쨌든 노력하고 실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전 그 부분에서 참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모임이 있는 것 자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임이 있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거기에서 사실 감동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그래서 이런 모임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만일의 세계에서 또 한번 이런 모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희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야죠. 그럴까요? 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And this place is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strong. It only cares for joyful giving. If we try, we shall see. In this bliss we cannot feel. There are dreams. Stop existing and start living. Then it feels that always love's enough, hope is growing. If you care. Make it a better place. 우리 참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노래였어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곡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사랑받는 명곡이죠. 네. 네, 아까 책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책방 네네. 이야기하면서 폴 보가트의 잃어버린 어둠을 찾아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그 폴 보가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저 궁금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물어보기만 하지 말고. 네. 네.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 북부에 내 이름 위치한 부르는 줄 알았잖아. 미네소타 이런 줄 미네 소를 타서 아, 뭐라는 거야? 북부에 위치한 호수에서 별과 달로 눈부신 밤하늘을 보면서 자라셨다고 해요. 좋네요. 이런 성장 배경 덕분에 빛공해로 얼룩진 도시에 자연 그대로의 밤을 되찾아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활동이나 저술을 발전시켜 가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책으로 저희를 만나게 되셨죠. 아, 참 정말 괜찮은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어둠을 알려면 어둠 속에 거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참 네. 저는 괜찮은 조언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불빛에 휩싸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가로등도 그렇고 뭐 주차장도 그렇고 뭐 주유소, 쇼핑센터, 운동 경기장, 사무실 이런 가정집과 이제까지도 불빛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아요, 세상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내용 중에 한번 부분을 읽어볼게요. 네. 네. 밤의 자연스러운 어둠은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자연계의 건강에도 늘 소중한 요소이기에 어둠이 사라지면 모든 생명이 고통받는다. 그리고 이제 좀 건너뛰어서 네. 페이지 좀 띄우면은 이런 게 나와요. 우리 대부분이 실내에서 자는 동안에도 바깥에 펼쳐진 밤의 세계는 짝짓기, 이동, 수분과 먹이 섭취 등으로 활짝 깨어있다. 곧 세계는 생물 다양성을 활짝 꽃피우는 기본적인 활동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빛공해는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한다. 오랜 진화를 통해 낮에는 빛에, 밤에는 어둠에 의존해온 생명체들의 습관과 생활 양식을 갑자기 바꿔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도 아직 인공 불빛의 기습 공격에 적응할 만큼 진화상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진짜 이제 공해로도 돼버리는 거죠. 사실 하늘에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놀랬던 게 예전에 그 별 보는 곳 뭐라고 하죠? 저희 별 보러 가는 천문대? 네, 천문대를 한번 갔었는데 네. 그때 가서 그런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네. 별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빛공해로 인해서 별을 볼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예전에 캐나다에 네. 또 다시 캐나다 얘기로 나왔는데 그때 있을 때 새들이 빛을 따라서 날아다니잖아요. 그쵸. 그 새들이 네. 건물에 있는 빛들을 보고 이제 고층 건물들에 있는 빛들을 아. 보고 가서 이렇게 꽝꽝 박아서 다 많이 죽었어요. 낙사를 다 받고. 그래갖고 그 새들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네. 게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 저는 정말 아.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 많은 새들이었거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빛공해구나라는 걸 그때 좀 배웠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빛 때문에 많은 생명체들이 교란을 당하는군요. 네. 그 관련된 부분, 이제 저희가 하늘을 봐도 별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이런 하늘에 익숙해져서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주를 모르고 자랍니다. 자라면서 은하수라든가 티없이 맑은 하늘이라든가 개기일식을 보지 못하지요. 지상의 멋진 풍경도 좋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젖혀주는 것들일 테니까요. 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은하수 본 지도 참 오래됐고 개기일식 보기 참 힘들잖아요 사실. 그쵸. 밤하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들 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죠. 네. 네 예전에 제가 사실 뉴질랜드에 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는 3차 산업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만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자연이 깨끗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 거기는 밤에 하늘을 보면 정말 은하수가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든 아니면 아이를 낳든 그런 일이 생기면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하늘인 것 같아요. 하늘, 제가 그런 하늘을 한국에선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저는 불빛이 전혀 없는 곳을 찾아서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어떤 강가에 친구들이랑 간 적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거긴 가로등도 없고 앞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었는데 그날 좀 날이 흐려서 별은 많이 못 봤지만 그 돗자리 펴고 깜깜한 곳에 누워있는데 그런 기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쵸, 그동안 맞아요. 빛이 없는 장소에 가 있는 게 되게 생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맞아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으슥하다는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네, 네 편안한 기분이 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은 빛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왜 불이나 TV 같은 거 켜놓고 자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잘 때 암막 커튼 같은 거 해놓고 자는 것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해서 저는 잠은 좀 확실하게 자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신체, 생체 리듬을 위해서 핸드폰 보시고 주무시면 잠 잘 못 잔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눈은 뭐 안대를 사용하시든 하셔라도 어둡게 하시면서 주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잠자는 꿀잠 자는 방법까지 해서 네, 아름다운 세계 만들어가요. 또 아름다운 세계. 네, 빛공해 이야기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다음 책방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다음에 가서도 뭔가 좀 즐거움이 있는 그런 책방 가면 좋겠습니다. 줄 수 없는 거 아직 많이 못 자라. 그런 말